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는데, 봄 날씨가 조금 포근합니다. 네, 신종플루를 말씀 안 드릴 수가 또 없지요. 이제 많이 수그러들긴 했는데, 각 학교마다 왜 신종플루 이렇게 백신을 맞고서,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요. 근데 오늘 이제 밝혀진 내용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이제 뉴스를 듣고 왔는데, 그게 신종플루 걸린 학생들이 맞았을 경우 같다고 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제 부작용이 나지 않았을까. 아직 여기 성남에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네,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박신명이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노래 한 곡 듣고서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뜨거! 송대관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아픈 거라고 했잖아. 이별을 했나 이별을 했나 이별이 슬프나. 이별에 울고 이별에 웃고 해보니 좋드나. 그러게 내가 뭐래 아플 거라고 했지. 사랑 그거 무지 아픈 거라고 했잖아. 아파하는 너의 모습 이젠 질색이야. 그런 널 바라보는 내가 더 아픈걸. 왔다 갔다 말고 헛다리 그만 짚고 바로 옆을 돌아봐요. 내가 있잖아. 아, 뜨거라 사랑, 눈물 나는 사랑. 그런 사랑 하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 사랑이 좋드나.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해보니 좋드나. 그러게 내가 뭐래 아플 거라고 했지. 사랑 그거 무지 아픈 거라고 했잖아. 이별을 했나 이별을 했나 이별이 슬프나. 이별에 울고 이별에 웃고 해보니 좋드나. 그러게 내가 뭐래 아플 거라고 했지. 사랑 그거 무지 아픈 거라고 했잖아. 아파하는 너의 모습 이젠 질색이야. 그런 널 바라보는 내가 더 아픈걸. 왔다 갔다 말고 헛다리 그만 짚고 바로 옆을 돌아봐요. 내가 있잖아. 아, 뜨거 나라 사랑 눈물 나는 사랑 그런 사랑 하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 예, 첫 곡으로 아 뜨거 성대간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저기 낙엽 밟으면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낙엽 밟으면 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죠? 그 소리를 듣고서 한참 걷고 있으면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게 조금 사라진다고 합니다. 상쾌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왠지 모르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주말에 일요일 날 남한산성을 가봤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이제 지금 그 낙엽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밟아서 없어진 것도 있고 이제 날아가서 없어진 것도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남한산성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저 위에 이제 처음부터 여기 요원지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여기 카페에도 좀 올려볼까 하고서 찍어봤는데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남문에 가서 남문으로 해서 이제 좌측으로 우측으로 돌았군요. 우측으로 수호장대로 돌아서 저기 여러분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만리장성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번에 거기 북문 쪽에 문을 막아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저 바깥으로 서문으로 통해서 거이동 쪽으로 나가서 바깥 외곽으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쯤 북문 가까이쯤 가면은 저 하남 쪽으로 꼭 만리장성처럼 생겼어요. 그곳이. 그래서 제가 가족들과 같이 그곳을 다녀왔는데 날씨도 아주 포근했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낙엽이 다 없어지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밟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Sorry, I just want you to know. 예, 노래가 참 긴 노래군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때 밤에 첫눈이 왔죠. 그때 저는 저 강원도 홍천에 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워크숍 따라간다고 가족들 이렇게 단체로 해서 갔습니다. 근데 밤에 눈이 막 내리는데 딸내미한테 이제 자랑하려고 제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 얘기가 성남에 첫눈이 내리는데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오히려 반대로 대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석회장입니다. 거기는 이제 비발디 오신 월드라고 가봤는데 그 석회장이 워낙 크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석회장을 가긴 갔는데 저희들은 눈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전망대 올라가서 눈싸움도 하고 해봤는데 석회를 못 타봤어요. 아쉽게도 그 석회를 좀 배워서 타봤으면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또 위험성도 있고 기특이 가가지고 그냥 눈썹이나 타야 되겠죠. 그 비료포드나 타고서 내려오는 그런 옛날 그런 이제 추억 속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승남에서 첫눈이 왔다고 우리 딸내미 신나가지고 그러는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기 김가인 씨는 저희 우리 행사할 때마다 자주 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들어보니까 또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좀 이렇게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땡 없으면은 차면 나겠죠. 노래자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땡을 치지 않으면 성공인데요. 우리 인생도 땡 소리가 안 나는 원만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가마다 그렇죠. 오시는 손님마다 그냥 가시지 않고 다 무엇이든지 사가시고 갈 수 있다면 아주 즐겁겠죠, 하루가. 예. 지금 이게 시장 앞에 보니까 김장철이라고 이렇게 배추, 무가 참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김장을 10포기 했습니다. 뭐 5포기만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는데 또 조금 모자란 듯 아니면 좀 아쉬운 듯 그래서 제가 5포기를 더 보태서 10포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뭐 한 30포기 그렇게 하던 때보다 힘이 훨씬 덜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그 앞에 보니까 시장 앞에 그 빨간색 등산조끼 그런 게 많이 걸려있던데요. 따뜻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저도 빨간색이 자꾸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가 옆에서 하는 말이 엄마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나 보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은지 저랬은지는 모르겠지만 빨간색이 자꾸 이렇게 좀 좋아 보이고 환해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활기차 보이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김장 어떻게 좀 하셨는지 이제 중반쯤 지나간 것 같은데 많이들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은 또 조금 걱정 부리는 분들도 계시죠. 예, 강원도 쪽에 가니까 그 배추밭에 배추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냥 이렇게 얼어서 겉잎이 이렇게 헐렁헐렁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왜. 그래서 풀이, 이제 숨이 팍 죽은 것처럼. 그래서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농사 지으신 분들 그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이제 무도 우거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만 다, 뭐, 이렇게 덩그러니 위에 잎사귀 한 두세 개 정도 달려가지고 밭에 이렇게 한 밭들이 다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농사 지신 분들, 농부들 고생을 얼마나 하셨을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갈아엎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플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꿈을 꾸다. 누구든지 꿈을 꾸죠. 아름다운 꿈, 방대한 꿈.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꿈을 꾸는데요. 김태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가슴 속에 바람이 분다. 그대 모습 지워져 간다. 후회란 꿈을 꾸면서 너를 그리며 난 지금 여기서 있다. 하루를 버틴 것 사랑했다 그 말 때문에 한 달을 버틴 것 날 바라보던 그 눈빛 때문에 널 사랑했는데 널 사랑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꿈 날마다 꾸시기 바라고요. 요새 현재 보면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참 많으시죠. 자꾸 이제 숫자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우리 자식들한테 기대기보다는 어디 복지센터 뭐 그런 쪽에 갈 이렇게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인데요. 정부에서 복지기금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쪽에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어디일까요?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인들이 가장 좋아할 폭포가 어딜까요? 그대 그리고 나 듣겠습니다. 노래 한 곡이 다 나갔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월은 가도 먹고 싶지 않은 떡국을 먹으면 이게 따라오는데요. 뭘까요? 예,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나이가 우리한테서 좀 천천히 다가왔으면 참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떡국 많이 먹어도 나이도 안 먹고 또 한 해가 가도 그대로 좀 멈춰있고 아 그럼 또 안 되나요? 또 뒤따라오는 또 세대들이 또 불만이 많겠네요. 자기들도 또 따라와야 하니까. 아 그래 세월은 유수같이 자꾸만 그렇게 또 흘러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조용필의 허공을 듣겠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나마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슬픈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있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옷장 정리를 하다가 이게 서랍을 막 뒤져보니까 80년도에 이게 테이프들이 나왔어요. 노홍길을 돕는 테이프 있죠. 거기 보니까 조용필 테이프 여러 장 나오더라고요. 그때 뭐 고추 뭐죠? 그게 하여튼 그 옛날 노래 초창기에 옛날 노래 70년 80년도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하나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해보고 그때는 제가 조용필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조용필 노래라면 무조건 좋아서 이제 테이프들을 사다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옛날 테이프들이 한 박스 나오는 거 보고 그 사실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까워서. 이 다음에 또 뭐 털어볼 기회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녹음기 같은 게 없으니까. 지금은 뭐 컴퓨터나 뭐 CD, 뭐 또 USB로 이렇게 다 듣다 보니까 그 테이프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기념으로 제가 보관해 두려고 그냥 놔뒀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노래를 고른다고 하니까 자기도 신청을 하나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어떤 노래를 골랐냐 하면은 그 김은국 씨의 59년 왕십리 있죠. 그래서 제가 막 배를 깔끔 이렇게 쥐고서 깔깔 웃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전력 소모되는 거 그런 전자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가정에 뭐 대부분이 TV가 한 세대 정도, 뭐 두 세대 되지요. 컴퓨터도 이제 애들 방, 이제 어른들 방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놓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꽤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이 전기세가 만만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바꿀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 거실에 그 샨델리아가 이게 다마가 한 8개 정도 꽂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박지도 않아요. 카바를 씌워 놓다 보니까 이게 불은 박지 않고 어둡기만 하고 전기세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마를 갈아 끼울 때 적어도 한 번씩 갈아 끼울 때마다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수명이 오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계속 그 계획을 세웠다가 그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이게 전파사 가서 물어봤더니 출장료가 뭐 한 거의 뭐 8만에서 10만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싶어서 그냥 썼는데 제가 캄캄한 것도 워낙 싫어하고 그래서 어제 그 공사를 했습니다. 저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팔을 들고 있는데 팔이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아 끼웠는데 이게 열십자형으로. 뭐 이렇게 뭐 보기가 좋다, 뭐 아름답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밝은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갈았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여덟 개 켠 것보다 불이 훨씬 더 밝았어요. 네 개를 켜면은 너무 환하고, 그리고 반을 줄여서 두 개를 켰는데 아주 그것만 가지고도 대만족이었습니다. 뭐 전기세도 많이 또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다음 달 한번 봐야 되겠죠. 전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여러분들도 집안에 이렇게 소모되고 있는 전력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드래곤 노래 하드브레이크 듣겠습니다. Hey, yo, finally! Is this what you've been waiting for? Brand new CD! I'm all by myself, yeah. But it's so good. You're my heartbreaker, DJ! And watch it! Let me take this song before. 나도 어디서 꼴리진 않아. 아직 쓸만한 걸 듣지 않아.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놈. 사라진 콤볼차는 맴. 너 위해서라면 내야 몸 날려. 네가 있는 곳이면 달려. 하지만 그땐 내게 아니야. 또 아니야. 넌 내가 싫다고 이유가 뭐냐고. 지치는 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줘 슬프게 해. 그래도 좋다고 기회를 달래도 한 번 돌아서 네 모습 차가운 그 눈빛이 싫어요. No, no. You're my heartbreaker. 내가 뭘 잘못했는지. You're my heartbreaker. No way, no way. 내가 날 떠나간 대로 알려줘 못한다고. 저 산다 보자고. What was it, hate it? 찌끄 찌끄 찌끄태 삐끄 삐끄 삐끄태 내 사랑이 비꾸게. No way. 매일 똑같은 문제 넌 내가 변했다 해가 짐스러운 일 다 몰래 상대가 누군지 알고 말해. 난 이제 out of control 혼자서 계속 미토 그 자리 그곳에서 아니야 또 아니야. 넌 내가 싫다고 이유가 뭐냐고. 화가 난 네 목소리 모든 걸 보여줘 슬프게 해. 그래도 좋다고 기회를 달래도 한 번 돌아서 네 모습 차가운 그 미소가 미워요. No. 그 말들 잠깐에 자꾸만 뿐이라고. 그댄 왜 아무렇지 않냐고. Hey 난 이렇게 아프대. 마침 여기 신문에 하나 난 게 이렇게 전기 절약하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예, 가정용 배전반의 퓨즈는 전기 사용이 조금만 넘쳐도 끊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장식용 소형 전구를 오래 켜두면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정전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콘센트에 한 콘센트에 여러 개를 이제 꽂아놓고 사용하는데 요즘은 제가 가장 전기를 요 근래 와서 많이 아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 이렇게 대체적으로 모니터나 이제 본체만 끄고서 그냥 두는 게 많죠.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한 계속해서 그걸 스위치를 전체를 한번 꺼봤습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한두 개 끄는 게 아니고 본체도 꺼지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 컨센트에 꽂혀 있는 전원 스위치 전체를 다 꺼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력이 많이 이렇게 절약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은 집안에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쓰지 않는 거 지금은 각 방마다 콘센트가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핸드폰 충전기를 저희 집만 해도 다 꽂아놓고 있어요. 딸 방에 뭐 또 내 동생 방이나 이렇게 뭐 제 방에도 각자 한 개씩 다 꽂아놨는데 보는 대로 제가 지금 이제 뽑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전기 전략으로 예, 제가 못 불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쓰지 않는 콘센트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은 이렇게 뽑아두시는 게 훨씬 예,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익숙해져버린 하루 네가 떠난 날 이곳을 갇혔어 내 사랑아 제발 사랑아 제발 세상으로 날 꺼내줘 돌아와줘 내게로 와줘 달빛이 빛을 일으킴 전까지만 그때까지만 내가 돌아와줘 날 바라봐줘 내 태양은 너 하나로 조힘 멈춰버린 시간을 돌려 다 필요 없어 내 심장은 너를 원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댈 만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 봄만은 절대 보낼 수 없는 그대 쇼 듣고 싶어니 심장 소리가 예, 노래 잘 들으셨지요? 제가 요즘 올해 들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아마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배우다 보니까 바빠요. 이제 지금은 머리에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주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들을 때 네 이렇게 대답은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기억이 안 나요. 뭘 들었는지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머리가 조금 녹이 서러서 그런 건지 저 스스로 자꾸 주눅이 들고 열심히는 하는데 소득이 영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요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억력이 좋아질까, 머리가 좀 이렇게 잘 돌아갈까. 그래서 제가 늘 집에 있는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따라줄 때 공부를 해라. 엄마처럼 이렇게 늦게 시작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이렇게 기억이 잘 될 때 그때 공부를 해야 그래도 공부한 보람이 나지. 지금 엄마처럼 이럴 때는 아무리 들어도 깜빡깜빡 잊어먹고 냉장고 문 열고 한참 서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피식 웃죠. 근데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겠죠. 근데 공부란 것은 늘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배우시는 분도 연세가 늘 지긋하신 분, 이렇게 막 한 70세? 서예방 같은 경우에는 80 넘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뵈면은 제가 참 이렇게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예, 그러시면은 머리가 조금 더 녹이 덜 설겠지요. 예, 여기 노래가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뜨거워. 예, 더더밴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예, 또 금방 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여러분 즐거우셨는지요? 예, 이번 주쯤 되면 아마 김장들이 거의 예, 다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 맛있게 담으시고요. 예, 또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도 물러가야겠네요. 저는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박신명이었고요.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노래로 한 곡 띄워드리고 갈게요. 나훈아의 공인데 반수리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디리디리디리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